주시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소망 셀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자연을 닦게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합한 자로 세워져 나가기로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깨끗하게 하시사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제 가운데 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어 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정말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로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거짓이 없고 가짜가 아니라 진실하고 진짜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내 모든 상 영역 가운데 지키며 살아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저 귀로 들고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쪼개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하신 그 산 길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동참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동반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주권자를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모양 저 모양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리고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긍휼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 북녘 땅에도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도가 겨자씨만한 그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삶들 또 기뻐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적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겸손함으로 받아 아멘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18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오늘이 21일째입니다. 과학자들이 특별히 나사, 미국의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우주인 훈련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그 사람들을 훈련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가 아니라 지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 중력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몸이 둥둥 떠다닌단 말입니다. 당기는 힘,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중력이 없는 그 환경에 사람이 적응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특수하게 제작된 어떤 안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하기 힘든 걸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안경 도수가 좀 안 맞고 해도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 아마 있을 겁니다, 경험이. 근데 그 우주에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아마 안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나사에서 이제 뭐 찾아낸 뭐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게 뭐였냐면 어떤 훈련이라도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대략 한 3주 정도, 뭔가 3주 같으면 3, 7, 21일이죠. 한 3주, 한 21일 정도 새로운 것을 훈련하게 되면 보통 그때부터는 적응하기 시작한다. 바꿔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이걸 많이 적용해서 뭐 21일간의 법칙, 뭐 21일 동안 하면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그냥 사람 몸이 그 정도쯤 하면 어떤 새로운 곳에 적응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고 뭐 과학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도 뭐 한 그 정도 21일간의 꾸준한 연습 혹은 훈련 혹은 반복 혹은 그 열심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꼭 그 뭐 날짜를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그렇게 21일간 꾸준하게 날마다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기회 아시죠? I gave you a chance. 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렸단 말입니다. 21일 동안 우리가 이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하여 여러분은 기회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진노하여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사방의 길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다 불러오라. 잔치가 준비되었고 먹을 것은 다 차려졌으니 뭐 거지든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 뭐 신분 고하 부유함 어떤 것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불러와서 나의 잔치에 초대하여서 먹고 마시게 하라.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 때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 그걸 보면 그 말씀도 예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잔치 자리에 갈 때에 좋은 옷, 뭐 비싼 옷, 멋진 옷을 내가 입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예복도 잔치를 베푼 주인이 준비합니다. 그러면 뭐 하죠? 나는 찾아가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라는 뜻으로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복이 거창한 드레스나 이런 옷이 아니라 뭐 하나 더 걸치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내가 걸쳐 입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한 사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불렀고 예복도 이미 준비하였고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걸 그냥 입으면 되는 겁니다. 부족하게 준비했을까요, 주인이요? 아니요,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을 부르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음식과 모든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예복까지 준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잔치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가서 둘러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 잔치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가. 근데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그 잔치에 와서 음식은 먹고 마시거든요. 참 이상하죠? 옷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정말 잔치에 참여하려면 옷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돈을 주고 예복을 사라고 하지도 않았고 네가 집에서 예복을 준비하여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하려면 그냥 입으면 됩니다. 이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다 주인이 다 준비한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단 말이죠. 아주 무례한 겁니다. 예의가 없단 말이죠. 먹고 마시는 건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복은 안 입었습니다. 예복이 없을까요? 예복이 있습니다. 입으라고 이미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참여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데 사실 그 속마음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를 낸단 말입니다. 아니 뭐 옷이 좀 허름하다고 화를 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옷이 허름하고 낡아서 주인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혼자 그렇게 무례하냐는 것이죠. 왜 이 잔치에 예의를 갖추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그래서 말씀하시죠. 예전 성경을 말하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적다. 또 쉽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오라고 불러오기는 했지만 주인이 보기에 주인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을 잔치자리에 불렀습니다. 예복도 준비하고 음식과 먹을 것, 마실 것, 즐길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기만 하려고 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어떻게 가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을 초대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가십니까? 그때는 내가 내 돈 들여 옷을 입지요. 근데 왕 대신 주인은 그 옷도 주인이 준비했단 말입니다. 난 뭘 하지요? 그냥 걸치면 될 뿐입니다. 이거는 예의입니다. 상식이고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그 노트 다 들고 계십니까? 예, 가져오셨습니까? 아, 네. 예. 예, 가져오셨으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걸로 해서 여덟 가지 기도 제목들 제가 다 프린트해서 다 드렸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받으셨던 여덟 가지 기도 제목들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덟 가지 기도 제목 다 받으셨죠? 예. 같이 한번 우리가 여덟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두 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있으시지요? 예, 시작. 우리 교회의 기도에 물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물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열정적인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백배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아 삶 속에 백배로 열매맺게 하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백배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사모함으로 받아 삶 속에 백배로 열매 맺게 하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복음 자시를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좋은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복음의 절대 능력과 제자 삼는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서. 복음의 가는 길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복음의 가는 길과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의 모든 속임수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소서. 셀 리더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황홀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셀 리더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황홀한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 속히 통일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정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남과 북이 복음 안에 속히 통일되게 하소서. 아멘. 아자야 chapter 29 verse 13.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대면한다는 말은 다만 그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교회의 기회를 받았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우리가 그러한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늘 그 번지르한 그 말이 우리 곁에 있겠지만 그것은 그저 들은 것을 흉내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James chapter 2 verse 17 and 18. 야고보서 2장 17,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아멘.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을 받았는데요.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그 예복도 여러분이 들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걸치면 되는 것이죠.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설 때도 예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생각인지 참 대단한 생각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서 들은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 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뭐 복음, 뭐 전도, 때로 뭐 순종, 헌신, 충성, 뭐 행동이 동행이다, 말씀, 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뭐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수많은 말들이 우리가 내뱉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your heart?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디냐는 것이죠. It's close or far.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너무 바빴다. 너무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자리를 따라가면 바쁘고 바쁘지 않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정말 바쁘면 밥 안 먹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쁘면 숨 안 쉬십니까? 아무리 바빠도 밥 먹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 쉽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아가는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Doing is working. 행동이 동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얼떨결에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고 보니까 아우 내가 저기를 건넜어? 이런 겁니다. 죄송하지만 구원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을 얘기하자면 아무 공로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노력한 게 없단 말입니다. 아, 저 기도했는데요. 저 눈물도 흘렸고 침례도 받았고 세상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나한테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눈물 흘리면 그 돈이 없어집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빚졌는데 내가 힘들다고 눈물 흘리면 그 빚이 사라집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눈물 좀 흘렸다고, 기도했다고, 어떤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침례받았다고, 성령받았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이 값진 구원을 거저 얻는 것처럼 우리가 받습니다. 예, 정말 거저 받는 것처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 우리 공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마치 그냥 된 것처럼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는 그냥 건넌다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에 왔을 때는 말씀합니다. 네 발로 저 강을 밟으면 그러면 그 강을 내가 갈라지게 하겠다. 아니 그 강을 멈추게 하겠다. 조건은 네가 그 강물을 밟으면입니다. 그 강물을 네가 밟으면 그 키면 안 돼. 이걸 또 키셨네요. 그래서 네가 그 강물을 발로 밟으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밟는다고 물이 갈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에 대해서 발 넣었다고 바닷물이 갈라졌습니까? 강물이 멈춥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때가 언제냐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은요, 수위가 높을 때와 낮을 때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직접 저도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장소를 가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한 무릎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여기 들이누워도 침례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물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때 가이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참 시시하죠. 물이 없지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보니까 큰 장대에 눈금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 키 두 배, 세 배 되는 자리에 지푸라기가 막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쳐서 그때 풀들이가 붙었던 자리입니다. 요단강은 물이 적을 때와 많을 때 차이가 엄청납니다. 깊을 때는 수심이 막 3m씩 되지만 물이 별로 없을 때는 여러분 무릎도 안 돼서 그냥 애기들도 슬슬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릎 높이의 강이라면 뭐 믿음으로 밟으라 얘기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특이하게 강물이 흘러 넘칠 때 그때 요단강 앞에 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 걸어가도 한 2, 3미터 되는 강을 그냥 걸어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영을 배울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수영을 언제 배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양 치는 사람이 물 곁에 갈 일이라고는 양에게 물 먹이는 일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수영 배워서 막 할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종이 어디 그래 시간이 남아 돌아서 수영하고 물에서 놀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못 끝나갑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It can't. 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발로 밟으면. 크리티컬 모먼트. We cannot hide anything. 아주 위기의 순간인데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예수부터의 제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속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때는 감출 수 있는데 이때는 흑백 논리처럼 가든지 안 가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감출 수 있는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안 가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 밟으면 어찌 되겠지요. 요단강 앞에 서게 되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든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We only have two choices. Go or back. 오직 두 가지 선택입니다. 가든지 돌아가든지 우리에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네,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God said, if you step into the water, I will stop the river. 네가 만약 한 발 내딛어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강을 멈추게 하겠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But many times we do not believe that.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지 못 믿는지.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이 있지 않고 나가든지 돌아가든지인데 사실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뒤는 사막이거든요. 광야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성경의 표현으로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 앞에 그 아름다운 곳, 멋진 곳, 놀라운 곳, 위대한 곳을 바라보는데 문제는 요단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청함은 받았는데 예복은 입으셨습니까? 평생 요단강가 앞에서 한 발을 내딛지 못해서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홍해 바다는 건너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구원은 받았는데 그 자리에 멈추면 결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전은 구원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기를 지나가야 하거든요. 근데 저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기어 슬피 우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2018년 여러분은 기회를 받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버렸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무겁게 받아서 누렸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복을 입었고 누군가는 그저 먹고 마실 뿐이었겠지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요단강가 앞에서 한 발을 내딛었고 누군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다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그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일째의 말씀 묵상은 다니엘서 12장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 카드로는 12장 3절이었습니다. 그때에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면 어려운 때가 올 때인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한다면 대환란 때입니다. At that time, what the time? It's the terrible tribulation time. 아주 끔찍한 환란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도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곧 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죠.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Even to that time and at that time your people shall be delivered. Everyone who is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은 모두 건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This is resurrection, the end of the time.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Some to everlasting life, some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The Book of Daniel. 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Those who are wise, 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지혜 있는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우리 모두는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빛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이 되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지식이 뭐죠? 우리를 빛나게 하는 지식 말입니다. 나를 영원히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멋진 인생, 정말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인생, 정말 대단한 인생, 다 모두 다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꿈꾸죠. 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TV의 스타, 영화, 배우, 탤런트, 무슨 가수, 뭔가 대단한 사람으로 인생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지식을 얻기 원하지만 정말 비밀은 모릅니다. 감춰져 있거든요. 정말 빛나는 방법은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다니엘 챕터 12 verse 3,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는 사람은 하늘의 광명들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르기로 인도 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아멘. 전부 다 빛나기만을 원하지, 전부 다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려고만 하지, 예복도 받은 바 그 기회도 그냥 요단강까지 왔으면 만족해 라고 할 뿐이지, 사실은 이곳이 아니라 건너서 들어가는 그곳을 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멈춘다는 것이죠. 모두가 빛나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워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워지십시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Word of God is a resource of any kind of wisdom. 모든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십시오.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거짓 없음, 바로 그 안에 이 옳은 길로 하나님의 그 나아가는 옳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저울의 그림을 여러분 평생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정의라고 하면 저울의 추와 그 그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은 시작되었고 우리는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의 시간을 통하여 누군가는 기회를 샀고 누군가는 가벼이 버렸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셔서 잔치에 정말 참여하기 원한다면 예복을 입으십시오.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복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값지기에 그냥 거저또 받는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행동이 동행이다 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발로 요단강을 밟으셔서 강물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로